김완수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결의의 한결같은 지향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데 기초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주체적 통일노선과 투쟁방침을 천명하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 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 평화 보장과 연방제 실현으로 적극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때 대한 주체적 통일 노선과 투쟁 방침은 온 결의 의사와 여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의 리정표이며 민족의 휘황한 미래와 통일 강국 건설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 기치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적극 통일의 민족 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시려는 터팀없는 신념과 절석의 의지를 전형하시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필승의 신심과 낙관이 넘치어 저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저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 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통일의 국 도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 위에 저럼 높고 평화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